꽃섬의 여왕. 옛날 옛날 꽃이 가득한 꽃섬을 통치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고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비는 오로지 두 딸을 뒷바라지하는 데 모든 마음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왕비에게 자식은 둘 뿐이었죠. 딸들이 자라자 왕비는 큰딸 릴리가 걱정됐습니다. 릴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섬 전체를 통치하는 사악한 왕비의 질투심을 살까 두려웠던 거죠. 사악한 왕비는 자신이 주변 모든 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자신의 미모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왕비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남편에게 주변의 모든 섬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습니다.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바람은 왕비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왕비는 한 가지 조건도 걸었습니다. 왕이 정복한 섬나라의 공주는 15살이 되면 반드시 궁에 찾아와 자신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에 존경을 표하라는 뜻이었죠. 꽃섬의 여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릴리가 15살이 되던 날 사악한 왕비에게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릴리에 관한 소문은 주변 섬나라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은 사악한 왕비의 귀에도 들어갔고 왕비는 릴리가 얼마나 예쁜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미안하구나. 갈 준비됐니, 우리 딸? 네, 어머니. 사악한 왕비는 곧 릴리를 보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궁전에 찾아온 릴리를 보자마자 그 빛나는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모가 남의 미모에 가려지는 걸 결코 원치 않았죠. 나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다음에 갖는 게 좋겠어요. 모두 릴리의 미모에 감탄하자 왕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아픈 척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꽃섬의 여왕에게 전갈을 보내서 이번에는 몸이 아파 릴리를 만날 수 없었다고 전하기로 했죠. 사악한 왕비는 궁에 있는 하녀 한 명을 꽃섬의 여왕에게 보냈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됐을 때 다시 릴리를 초대하겠다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꽃섬의 여왕의 옛 친구였고 꽃섬의 여왕은 바로 사악한 왕비의 꿍꿍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꽃섬의 여왕은 사악한 왕비가 가진 마법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딸 릴리에게 지금 아주 큰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6달 동안은 궁전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죠. 6달이 흐르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화려한 축제가 궁전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었죠. 릴리는 어머니께 축제에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왕비도 이제 위험은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딸을 축제에 데리고 갔습니다. 멀리 가면 안 된다, 릴리! 알았어요, 어머니. 꽃섬의 여왕은 사랑스러운 딸이 자유롭게 뛰노는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부디 조심하거라.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넌 어디서 왔니? 여기는 어디지? 잠깐만, 난 어머니랑 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오게 된 걸까? 네가 길을 안내해 주렴. 세상에, 저기 아름다운 동산 좀 봐. 릴리 공주는 아름다운 동산에 달려갔고 잔디밭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공주는 자신의 불운을 깨달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신선한 물을 먹으면 굶어 죽진 않겠지만 사악한 야수가 나타나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릴리 공주는 분수대 옆에 앉아 하루를 보내며 강아지와 놀면서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찾아오자 릴리 공주는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왜 그래? 그래, 알았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버린 릴리 공주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릴리 공주는 이곳에서 과일과 물로 식사를 대신했고 꽃밭을 걸어다니며 강아지와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죠. 릴리 공주는 이곳에서 몇 달을 지냈고 두려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공주에게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죠. 너 괜찮은 거니? 강아지가 병이 났을까봐 걱정이 된 릴리 공주는 강아지가 뜯어먹던 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강아지가 그걸 먹고 낫길 바랐지만 강아지는 풀을 입에도 대지 않았죠. 릴리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강아지가 없었고 공주는 강아지를 찾으려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인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릴리 공주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공주는 강아지가 그냥 사라진 건지 아니면 노인이 데려간 건지 궁금했죠. 어머니는 어디 계셔? 그게 사라진 언니를 그리워하다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 안 돼! 릴리의 동생 데이지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 언니가 돌아왔고 원래 왕관의 주인인 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왕비가 된 릴리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릴리 왕비는 여전히 강아지를 그리워했고 병사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 강아지를 찾게 했죠. 하지만 강아지를 찾을 수 없었고 슬픔에 빠진 릴리 왕비는 강아지를 찾는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강아지를 찾으러 나섰지만 모두 찾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릴리 왕비는 강아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강아지를 찾아오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이 소문은 섬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졌고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색이 짙은 한 남자가 찾아와서 릴리 공주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왕비께서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강아지를 제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왕비께서는 나라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없답니다. 또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회의를 열어야 하고요.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동안 내 성 안에 있는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줄게요. 고맙습니다, 왕비님. 다음 날 회의가 소집됐고 데이지 공주의 제안에 따라 강아지를 데려오겠다는 남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가 거절할 경우 그를 추방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데이지 공주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러자 릴리 왕비는 여왕의 권한으로 왕위를 동생에게 넘긴 다음 개를 찾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개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나겠다고? 언니는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잖아. 개든 남자든. 난 결정했어, 데이지. 릴리와 데이지 공주가 의논하는 동안 하인 한 명이 와서 앞바다에 배가 가득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저 많은 배들 좀 봐. 분명 우호국에서 보낸 배일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모든 배 갑판에 깃발과 띠, 현수막이 걸려있잖아. 게다가 맨 앞에 있는 배는 평화를 뜻하는 흰색 깃발이 걸려있어. 릴리 왕비는 곧 사람을 보내 알아보도록 했고 에메랄드 섬 왕자가 보낸 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왕자는 매우 정중하게 배를 섬나라 해안에 정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릴리 왕비는 왕자를 궁전에 불러 자리에 앉게 했고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왕비님, 이상한 얘기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왕비님만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좋아요. 말해보세요. 저는 사악한 왕비가 사는 나라의 이웃국에서 왔어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왕비가 사는 나라와 바로 붙어있죠. 하루는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운이 없게도 왕비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는 왕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갔답니다. 그 왕비가 얼마나 복수심이 많은지 왕비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겪어봐서 아주 잘 안답니다. 저는 순식간에 작은 강아지로 변해서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광스럽게도 왕비님을 만났고요. 하지만 왕비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왕비는 저를 사악한 늙은 남자로 변하게 했죠. 늙은 남자로 변한 저는 공주님이 저를 보고 불쾌해하실까 두려워서 숲속으로 숨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애로운 요정님을 만났고 요정님이 못된 왕비의 마법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요정님에게 왕비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허영심과 질투심 많은 왕비는 못된 짓을 일삼았고 그래서 요정들이 벌을 주기 위해 왕비의 힘을 모두 빼앗았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제 온 마음을 왕비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왕비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모했어요. 곧 릴리 왕비와 젊은 왕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백성들도 자비롭게 통치했답니다.